난 너를 바라보면 내 눈 속에서 극하게 지작꽃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그 향기 너무 좋아 난 언제까지나 너의 시선에 머물고 싶어 난 내 향기에 취해 한 마리 나비되어 살며시 너에게 내려앉아 한낮이 저물고 이 밤이 모자라 아침이슬 맺힐 때까지 속삭여 너의 작은 가슴에 피어난 사랑의 향기로 내 마음은 내게로 다가가 기다리던 단비처럼 난 내 향기에 젖어가네 난 너를 바라보면 내 눈 속에서 극하게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그 향기 너무 좋아 난 언제까지나 너의 곁에 머물고 싶어 작은 가슴에 피어난 사랑의 향기로 내 마음은 내게로 다가가 기다리던 단비처럼 난 내 향기에 젖어가네 난 너를 바라보면 내 눈 속에서 극하게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그 향기 너무 좋아 난 언제까지나 너의 곁에 머물고 싶어 너의 모습